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우리들의 젊은 이야기, 방촌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청춘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동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저희가 다시 한 이제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와, 시간 빠르네요. 이게 부득이하게 개편을 하게 됐어요. 와, 개편. 그 큰 방송국이 산다는 개편을, 라디오가. 그렇죠. 아, 이게 조그만 네. 라디오도 사정이 생기면 네. 어쩔 수 없이 개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죠, 이제. 그래서 별것 없이도 이제 여러 일을 겪어봤는데.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래요.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사실 우리가 라디오를 좀 되게 수다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 청취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까를 좀 고민해보자 라는 의미로 청춘이라는 타이틀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우. 앞으로는 좀 수고가 들더라도 멘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짜면서 네, 열심히 짜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는 처음 1회를 재능이라는 주제로 만들어봤어요. 우리 호란 작가님이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사연을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재능 이렇게 말을 하면 뭐 타고났거나 아니면 엄청 크고 뭐 거대한 이런 이미지를 그리는데요. 주관적으로 보면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재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 사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제에 맞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사연을 뽑아봤어요. 자, 우선 첫 사연을 우리 코난 작가님 읽어주시겠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부터 재능이 뭐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 작가니까, 네. 글은 다 어느 정도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주, 많이, 많이. 뭐 다 쓰고 버리고 그렇죠. 밥 먹듯이 글을 쓰는 게 저희들 네. 직업이니까 네. 거의 페인 되다시피 한 대도 있어요. 하나 한 권 쓰는데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진짜 그래요. 맞아, 진짜 한 문장 만드는데 며칠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요? 네. 저는 쓰면서 되게 잘 쓰는 생각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재능이죠. 네. 재능을 갖고 계신 네. 네. 코너 작가님. 감사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사실 완벽주의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항상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뭐 자화자찬으로 하자면. 그래서 근데 포기하고 싶어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미끄러질 때가 되게 많은데, 이제 다시 시작할 곳이 어딘가는 항상 체크를 해두고 합니다.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지칠 것 같다나, 그러면 내가 이 지점까지만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면 항상 이제 세이브를 많이 해요. 내가 언제 죽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이브를 해두는 스타일.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면 이어가기 합니다. 네, 이어가기. 아, 뭐 영화 다시 보기 좀처럼 이어보기 이렇게. 이어보기. 그렇죠. 괜찮네요. 케이블 방송처럼 이어보기.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괜찮다. 항상 제가 지칠 때 항상 전에는 항상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둡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재능이라면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좀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부딪히면 네. 그 속에서 배울 점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자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거기 나쁜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 안에서의 좀 배울 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뒷구리로 서려고 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만큼 까먹어버려요. 왜 나 여기서 배우고, 배웠으니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한순간 받고, 돌았으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딱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게 좀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성. 네, 근성. 반대다, 그죠? 네, 저는 포기할 때는 쉽게 포기해요. 근데 그 여러 번의 실패. 항상 많이 넘어지고 그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넘어져서 아파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사연 받은 사람들의 재능들은 어떤 네. 재능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저의 재능이라고 하면 뭐든 잘 먹는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혼자서 햄버거를 5개씩이나 먹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 소고기를 혼자서 4인분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는 거는 늘 생각날 정도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언제나 더 제가 많이 먹습니다. 잘 먹는다는 소리 듣는 거, 그것도 재능 맞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20살의 임희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자분이시네요. 그쵸? 참, 네. 혼자서 맞죠. 네. 햄버거를 5개씩 네. 싸면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나눠 먹겠다는 어떤 전제하에 그려왔는데. 지금 저는 모르잖아요. 맞죠? 아, 그런 거 있겠다. 맞죠? 햄버거 5개 하면 5분이세요? 혼자요? 처음 말은 못하고. 네, 처음. 좀 쓸쓸한 오픈해요 좀. 우리 코난 작가님도 같은 재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네, 아니더라고요. 아, 좋은 게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저 은근히 입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더 잘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못 먹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빨리 이렇게 숟가락을 내려놔요. 네. 사람의 3대 욕구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3대 욕구 중에서 식욕이 가장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배고파서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 그게 이제 거기서 만족하면 그게 느껴요.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이상하죠. 약간 자린고기 네. 이제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이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이제 활동을 하는데 차려놓고 이제 먹을 만한 욕구 안 생기니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저는 좀. 그래서 좀 이 재능이란 말이 좀 뭐한데 이분의 그런 성향이 좀 부럽네요 저는. 먹는 것으로 즐거워 살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식욕이 저도 떨어지면서 네. 먹는 것이 하나의 이걸 너무 귀찮다 약으로 만들면 어떨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드래곤볼 있죠 드래곤볼. 먹으면 다 치유되고 배가 안 고파지고. 그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옛날에 영양제 먹을 옛날에 영양제 먹을 때 아 이걸로 진짜 체험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진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간식을 너무 좋아요. 아 과자는 좋아한다. 네. 과자는 맛있어. 이 재능 부럽네요 저는. 네. 근데 돈도 상당하게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모님 용돈 많이 주시나 봐요. 햄버거 5개면 한 끼에 한 만 원씩 들어가네 맞죠? 그러면 우리 잘 먹는 우리 혜경 씨. 좋은 사연이었고요.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난을 기분 안 나쁘게 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잘 때 얼굴에 플래시 터뜨리기, 친구가 소변 볼 때 푹 치고 도망가기, 샤워할 때 찬물로 돌려놓고 도망가기, 친구가 샤워할 때 재밌네. 가끔은 뜨거운 물 한번 틉니다. 친구가 가장 아끼는 옷 입고 소변을 봤는데요. 노란 물을 붙이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 우정 지킬 수 있는 건 제가 그만큼 친구에게 잘하기 때문이죠. 그때그때마다 먹을 거 써주고 해줄 건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네, 이런 친구 혹시 소야 작가님. 저는 제가 좀 이러는 편이에요. 제가 좀 장난이 좀 심하거든요. 진짜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장난 너무 심하게 쳤다가 이걸 이제 기분 좋게 어떻게 오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봤어요. 장난은 치고 싶은데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장난을 치는 게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장난 쳤는데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장난 쳐봤냐면 제가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중남고 나왔는데 애들 장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 앞정을 이제 앉을 때 의자에 딱 놔두거든요. 어, 너무 아파. 아파요. 근데 이제 보통 앉기 전 놔두면 애들이 앉잖아요. 그걸 많이 당하니까 애들이 앉기 전에 확인하고 앉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앉기 전에 확인하고 그 앉는 찰나에 앞정 던지는 거예요. 아. 그냥 무조건 100%거든요. 그런 진짜 고약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연필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의.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에 이제 큰일 보고 있을 때 친구들 물을 떠서 이제 큰일 본 친구들에게 이제 투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장난을 좀 쳐봤던 그런. 싸움 안 나나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그렇게 치니까 분위기가. 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난중난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당했었고. 네, 그러려니 해요. 아예 친구가 또 친나 보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진짜 철없고 너무하다 싶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게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때가 좀 그리운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코너 작가님은? 저는 장난치면 항상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난 안 친 것 같아요. 어떤 장난 치셨길래 사고가 나신 거예요? 연필로 갖고 놀다가 뭐 네. 살을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장난을 한번 치기 시작하면 계속 더 열정적으로 치게 되는 같이 항상 사고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자중한 것 같아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싸움은 안 났어요. 그냥 누가 다쳐요. 아 진짜요? 네 다쳐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다치는데요. 이제 상대방이 다 다치죠. 한 번은 아 이런 장난 치면 안 되는데 인두 가지고 장난치다가 데인 적 있었어요. 친구가 이말. 아니 뭐 그리고 배드민턴 치다가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또 이말 찢어진 적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친구 쳐 이래는 탁 쳤는데 친구 앞에서 본 거예요. 아 공을 맞고? 네. 얼마나 세길래 찢어졌더라고요. 국가대표 이제 아시안게임인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친구 함부로 장난 못 치겠다. 네 그래서 제일 당황해요. 네. 아, 상대방은 항상 다치게 하니까 약간 머피의 법칙처럼. 네 그래서 장난을 잘 안 치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소소한 이렇게 농담 이런 것만 하지 그 장난을 안 치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동년 작가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요? 되게 얼굴이 장난기 많으신 얼굴이신데. 아 저는 말장난 많이 하고. 아 말장난. 말장난 주로 하고 치는 장난은 걔가 하는 만큼 해줘요. 걔가 심한 장난을 너무 치면 네. 오히려 내가 무반응 아, 뭐 더 세게 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별로 반응 안 보니까 다른 애한테 치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그 정도는 넘기고 저는 조용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땐 조용한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해준 만큼 해줘요. 아, 그 말씀 하시려고. 무섭네요, 먼저. 이제 바르게 안 깨요. 예, 그러면, 아, 진짜 이 장난이란 거 진짜 재능 같아요. 안 싸울 수 있는 거. 이거 친구한테 이게 장난을 쳐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친구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또 다른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노래를 아이유 뺨치게 잘 부릅니다.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서 부르면 꼭 점수가 잘 나와요. 축제 때도 남고에 초청이 돼서 무대 위에서 노래도 불렀답니다. 아이유 목소리가 어떻게 올라가죠? 아이유. 아이유 지금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이거 담고 싶은 재능이잖아요. 특히 여자들 노래 부르면 진짜 깜짝 놀라던데. 우리 후야 작가님이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되다 보니까 가끔씩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골목을 지나가는 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부르다가 멈추면 더 민망하잖아요. 작게 부르다가 사람 지나가면 다시 크게 불러.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저도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남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그 뭐야 혹시 막 옆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온 적 있어요? 옆에 여고에서 이렇게 우리는 여신이겠다. 어, 그렇죠. 초청을 받았다는 건 노래만뿐만 아니라 이제 그쵸. 외형도 네, 이분 아이유 빰치 정도로 예뻐야지만 어? 네, 그렇겠죠. 네,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이유를 될 것. 네. 보고 싶네요. 연락처. 아, 예, 공개는 못해드립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시간 분량. 자, 우리 이제 이것으로 마칠 때가 됐어요. 자, 여기 적어주신 분도 이제 자신의 작은 부분에도 재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잘 적어주신 분들이었는데요. 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능이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 막 신동 소리 듣고 네. 꼭 그래야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더 노력을 덧붙여서 재능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의 미천 젊음이죠. 자, 청춘 라디오는 이제 여러분의 재능을 일깨워드리는 좋은 라디오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에 대해서 우리 네, 코란 네. 작가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제는 네, 사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도 될 수 있겠고 연인과의 그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등등 얘기가 많겠죠? 네. 그럼 네. 우리 호야 작가님도 다음 네. 불러주시면, 이제, 원래 개편이 되면,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잘리는데, 저는 이제, 합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재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존의 능력. 네. 생존의 능력. 좋네요. 네, 좋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할게요.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